네, 안녕하세요. 신인 가수 임영웅입니다. 부초 같은 인생 들려드리겠습니다.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. 후회 없이 살아가보자. 천년을 살리오. 백년을 살아가리오. 세상은 다 봤는데 우리만 변한 거려. 부초 같은 우리네 인생. 우리네 인생. 보랏빛 내 인생. 웃으며 걸어왔던 길이 아니냐. 후회 없이 살아가보자. 천년을 살리오. 세상은 다 봤는데 우리만 변한 그려. 부초 같은 우리네 인생.